아이가 눈이 오길 바라듯이 비는 너를 그리워하네. 비의 낭만보다는 따스함보다 그날의 애잔한 너를 잊지 못함이기에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네. 항상 나를 슬프게 했지. 나의 사랑스럽던 너의 눈가에 비들 그날의 애정한 참아볼 수 없었던 거야. 무척이나 울었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